Such a beautiful night, singing with me, yeah. 2011 Big Bang, Big Bang, we back again one more time. Say no way, no way, 너무 쉽게 또 남은 day. Big Bang, Big Bang, don't stop, let's play. Okay, okay, go, go, go. 나 미칠 것 같아, 아마 지친 것 같아. 왜 아니야, 질린 것 같아. 벌써 따분해, 시시해. 한 여자로는 만족 못하는 bad boy, but I'm nice. 안 넘어가고는 못 배길 girl. Let me blow your mind. 언제부터였는지 가뭄이 없어진 우리 이제 마치 짐 빠진 김 빠진 콜라같이 무감각해진 느낌. 서로 향한겼는지 사랑해 난 목매지 않아. Don't wanna try no more. 너무 찾아서 후회요. 비춰지는 저 달빛 아래로 그댈 찾아서 후회요. 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Hey, it's night. 난 사랑을 몰라 무서워. So what? So what? 널 처음 만난 순간이 그리워. No more, no more. 그저 아픔에서 둔 걸 난 피하고 싶은 걸. But you know that I love you, girl. Girl, girl. 질질 끄는 성격 say no. 차가운 입술로 널 얼어붙게 하는 나나. Take my soul, take my heart back. 새로운 설레임 그때 사랑은 내겐 어울리지 않아. Don't think too much, it's simple. 널 찾아서 후회요. 날 비춰지는 저 달빛 아래로 그댈 찾아서 후회요. 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려지고 내 마음속 잊어버린 너를 향한 나의 기억. Move it, move it, let's go, move it. 너를 찾아서 후회요. 날 비춰지는 저 달빛 아래로 저 달빛 아래로 너를 찾아서 후회요. Oh, baby. 날 비춰지는 저 달빛 아래로 Such a beautiful night.